위대한 수룡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제1동포 자녀들에게 교육 온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예순돌 기념 제1본 조선인 중앙대회가 22일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수룡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주치 46 1957년 4월 19일 보내주신 교육 온조비와 장학금이 생명수가 되어 일본 땅에 민족교육의 대화운이 펼쳐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존엄한 시기에도 교육 온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돌려주신 제1동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역사가 경려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에 의해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려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랑독됐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제1동포 자녀들에게 교육 온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예순돌 기념 제1조선 학생들의 예술공연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우라와 청년중앙사진전시회가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